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76쪽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라는 한 율법의 전문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만족스럽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본인이 갖고 있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죠. 얼핏 보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뭔가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그 서기관이 그런 의도로 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인정했고 또 그 가르침이 정말 특별했다고 믿었다면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먼저 랍비여 혹은 선생님이여 하면서 그를 존칭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대뜸 논쟁될 만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32절을 보시면 서기관의 태도가 조금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같은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라고 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그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서기관들이 속해 있는 그 율법 학자들은요, 모세오경에는 613가지의 그 계명들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구분하고 이해해왔습니다. 그 중에 365개는 부정적인 명령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고, 그리고 248개의 명령은 뭐뭐 해라라는 긍정적인 그런 명령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모든 613개의 명령들이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들은 무엇인가 더 보다 중요한 명령들이 있고 좀 덜 중요한 명령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들이 서기관을 이렇게 포함한 율법 학자들이 그러한 이렇게 율법 사이에서 크고 작은 그런 율법의 계명들을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함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들이 그렇게 율법 안에서 무엇이 큰지 작은지 뭐 오늘날로 하면은 술을 마시는 게 안 마시는 게 중요한 계명이냐 혹은 기독교인의 모습이냐 아니면 교회를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냐 뭐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 거죠. 또 이들은 그 모든 계명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의 명제 또 하나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많은 토론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유명한 그 한 일화가 있는데 그 바벨론 탈무드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년 전에 한 이방인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영향력이 제일 컸던 그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파의 최고 지도자였던 랍비 힐렐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을 동안에 저에게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토라가 나에게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구를 하죠. 그때 힐렐이라는 그 학자는 그렇게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그것이 토라 전체가 말하는 바고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또 한 랍비는 잠언 3장 6절을 인용하면서 너희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하나님이 곧게 하실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이 모든 율법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랍비마다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질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랍비들의 주장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어떤 편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어서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견해와 같지 않은 자들에게 어떠한 표적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29절,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4절 5절을 인용하시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고 둘째가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계명들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떠올리게 하죠. 이 두 계명은 사실 두 가지 다른 계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신명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것들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말씀은 다른 계명들이 더 못하다거나 수준이 낮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더 큰 계명이 없다는 말씀은 모든 계명,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13가지로 나눈 그 모든 계명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계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 그 뜻, 물론 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 계명들 사이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계명들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때까지 계속됐던 율법 학자들의 그 어떤 견해들과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하고 놀라운 견해였습니다. 위에도 잠시 살펴보았듯이 랍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사람을 향한 어떤 그 사랑과 헌신으로 치우치든지 하면서 성경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거나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유일하고 놀라운 그런 답변이었던 것이죠. 더욱 정확하게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선적인 사랑이 근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지금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의 전부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왜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질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대답이 29절에 있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주님이시고 그 또 다른 얘기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주권자로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 얻는 그런 희열, 지혜로운 모든 것들, 우리의 육체적인 힘,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한 창조주이시고 부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마음, 영혼, 지성, 힘 모두 다 그분이 선물로 다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그분이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들이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든 뭐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이 만드신 거라면 그분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분이야말로 그 모든 좋은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분을 믿지 않거나 혹은 그분을 너무나 조금밖에 알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29절에 또 같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을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많이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는 주로 그 이웃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시죠? 완전하신 분이고 어떤 체험도 도움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닌 거죠. 그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앞에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거두십니다. 그분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분이 부족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거나 뭔가를 채워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무슨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요? 하나님이 가장 자신이 보실 때 합당하게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채우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걸 얘기해 믿는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겠죠.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망하는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 딸 이제 보윤이가 있는데 그 보윤이가 그 이제 31개월인데요. 네? 그 보윤이가 아빠인 저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뭘까요? 물론 자기가 만든 뭐를 가져다 주는 거 그것도 한 표현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아빠를 사랑하는 그 방법은요. 아빠가 보윤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보윤이가 잘 듣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가장 큰 자녀로서 특별히 아기일 때 그 해야 될 사랑의 그 방법인 거죠.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11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만 확신할 때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언제나 풍족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자원이 떨어질까봐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내게 허락된 것이 있는 그대로 풍성한 그것을 나누면 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아직 돈을 안 주신 거구나.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식이 있든 뭐 시간이 있든 재능이 있든 그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2절,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서기관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그 제도, 그것보다 행위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에 예수님이 34절과 같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나님의 참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신 그 의미가 어떤 면에서 칭찬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율법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은 자신의 죄 그리고 그 비참한 형편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불구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좀 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면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또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애써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신이 전부로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것들을 더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내 형편과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어떻게든 자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고 살아온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회개,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드려져야 되는 제사 제도가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볼 때에만 그것을 진정으로 보게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가장 존귀한 것을 주시는지 놀라고 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인지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우리는 그토록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되어진 게 뭡니까? 그토록 큰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됩니다. 또 우리 눈에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부족함 언제나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 부족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불쌍한 사람들이 인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듯이 사마리아 비참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물동이를 들고 그 물동이의 피로만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채워도 또다시 목말라하는 또다시 채우고자 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무지한 인생들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의 그 잠깐의 피를 채워주는 그 물동이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웃을 최선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그 넉넉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눈에 이 세상을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또 이 세상의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전부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